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세계 언론들의 특대 소식, 특별 보도감으로 되고 있습니다. 각국 언론들은 새로운 핵강국이 출현하여 미국의 핵몽둥이를 분질러 놓았다고 하면서 조선의 핵과 로켓에 질겁하여 다른 나라들을 핵으로 위협해오던 미국이 본토 방위 전략을 떠들지 않으면 안 되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 오늘날 세계에 펼쳐졌다고 일치하게 평했습니다. 우리식의 위력한 첨단 수준의 무장 장비들이 공개될 때마다 여러 나라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에는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을 제압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북조선은 핵 보유국으로서 강대국 대열에 들어섰다 등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왔습니다. 각국의 정당 단체 인사들, 전문가들과 러시아의 인터넷 신문 스푸트니크, 중국의 심전 위성 텔레비전 방송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언론들은 조선이 미국을 선제 공격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조건에서 분화비처럼 불에 타 죽지 않으려면 남조선 주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전 행정부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답습하지 말 것을 충고했습니다.